이제 그만둬 눈물을 참고 있어. 내가 돌아서면 끝이란 게 무서워. 난 못 가겠어, 난 못 하겠어. 아니라고 말해줘. 미안해 하지만 널 사랑했으니까.